날씨가 왜 이래? 아, 왜 이렇게 수선해 이거? 어? 아, 비 올라나. 야, 근데 여기 응? 깡통에 불 피우고 말이야. 그런 거 응? 약간 좀 힙합 느낌 나는 것 같아. 힙합. 어우, 요새 뭐 래퍼 하나 보지? 어? 너 힙합 몰라? 래퍼. 형이 요즘 랩하잖아. 오. 힙합 해, 힙합. 무슨 랩 하는데? 나 요즘 듣는 게 있는데 말이야. 뭐 진짜 어떤 리얼 힙합이야. 알아? 비야 이게? 뭐? 비게. 뭐 빅? 어, 노토스 배야지. 응. 노토스 비야지? 아이 자식아. 노토스 배야지 말이야. 임마 속사포 랩을 엄청나게 빨리 한단 말이야. 힙합이야. 리얼 힙합. 요 형이 그걸 들었어. 내 나도 랩을 하려고 이제. 근데 네 뭐 좀 알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. 알지. 형이 힙합을 한다고 하고 랩을 한다고 하면 알고 한다는 거야. 응? 힙합의 4대요소 뭔지 알아? 알지. TV에 나온 그런 거 봤지? 응. 그거 딱 가짜야. 힙합의 4대요소 형 가르쳐 줄게. 응? 랩. 응? 또. 그리고 춤. 아시게. 어? 또. 춤. 그리고 스피드. 뭐? 스피드 말이야. 뭐. 스피드 몰라. 영어 못하냐? 응? 그리고 돈. 요새 돈을 막 벌어야 힙합인 것더라고. 막 시커먼 거 막 그런 거 그래, 있잖아. 그래, 응. 그 힙합이라면 형이 그걸 한다고. 응. 그래. 어이구, 내 랩을 할 거야. 잘났네. 형이 힙합을 하고. 힙합은 시야. 응? 아까 얘기 시야. 뭐 시? 응? 뭐? 응? 야. 응? 잠시만. 뭐? 어? 좀 뭐고 저기. 뭐? 어? 뭐 저기. 뭐 네가 아까 얘기했던 뭐 시끄무리한 것들 저 뭐 세 명 걸어오는데 좀 뭐고? 뭐야? 야 뭔데? 야 저. 야야 아야 뭐야 이거?